몰라도 내가 주인공 같아 조금 이상한 걸까 바보가 돼버린 기분 굿모닝 이 작은 인사로 날 설레이게 해 혼자 있는 아침이지만 By days 긴 외로움 끝에 날 찾아온 행복 놓지 않을게 행복하기를 날 바라보기를 힘들어